기다린 yeah. 시간이 차가 마치 6년이란 컬러는 아니만일 시간의 고개를 돌릴 수 있다면 그대로 같은 공간에 숨쉬던 그대로 머물러 다시 후회치 않아 난 감히 말할 수 있어 사랑이 내 삶이라고 달리 내 세울 곳 없는 초라한 인생의 밤이 지나 사랑이란 태양이 뜰 거야 달링 잊으려 쉬워도 선명한 내 이름 인정이란 사랑과 인생의 다른 이름 나는 지금 사랑의 힘겨움과 힘겨루기를 이제는 시름시름 알아누운 픽을 또다시 부르는 내 love song 내 꿈에 다시 잡은 너의 손 또다시 부르는 내 love song 내 꿈에 다시 잡은 너의 손 처음 느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별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처음 느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별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난 아직도 나 사랑과 증오의 저울로 재고 오늘도 또 나만을 비춰주는 거울을 깨고 나 슬픈 노래로 바보같이 울리고 그대가 쳤던 피아노 멜로디에 기억에 귀 기울이고 Here we go It's just another love song You see 나 홀로 반복되는 이별의 고통 To be or not to be Yes or no 언젠가는 지워지겠지 예수 손바닥의 흉터보다 깊게 Pain memory 병든 아버지 곁에 함께 아플 때 넌 바쁘게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겨 화로에 불을 피듯 바람을 폈던 너 너와 1년 동안의 만남이 내게 가르쳐준 건 Love's not secure 잠을 새도 녹이 슬고 아무리 pure 한 듯이 담긴 책도 퇴색되고 Check yourself my people 주변을 지켜봐 기어다니는 자에다고만 혀를 믿지 마 처음 느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별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처음 느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별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또다시 부르는 내 love song 내 꿈에 다시 잡은 너의 손 또다시 부르는 내 love song 내 꿈에 다시 잡은 너의 손 내가 한 발짝 앞으로 설 때 너는 두 발짝을 뒤로 이제 행복해 He's your damn hero 그는 명품과 나는 벼룩 시장 어서 태풍바람에 촛불처럼 재빨리 꺼져 꺼져버린 불씨 불빛 나 굳이 말 안 해도 충분히 알겠지 내 숨이 멎는 것처럼 얼어붙은 사랑의 아픔 아픔마저 그리운 내가 기댈 곳은 너의 품 처음 느낀 사랑 때문에